super genius. Okay. Break it down. 달타요 달타요 개구쟁이 꼬만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달타요 달타요 개구쟁이 꼬만 버스 붕붕붕 싱싱싱 함께 가자 재밌는 여행 꼬불꼬불 울퉁불퉁 험한 길도 두렵지 않아 어두컴컴 끝이 없는 긴 터널도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잘 타요 잘 타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잘 타요 잘 타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띠띠띠 빵빵빵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 빛이 나는 디스코블 안에 우리 함께 춤을 춰 Put your hands up 오늘처럼 신나는 나는 party 준비됐음 소리 질러 띠띠띠 빵빵빵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